것이 모든 것을 주었다. 백만 종이 백만 종이 백만 종이 꽃 속에 차갑게 버려진 사랑을 잊지 마. 백만 종이 백만 종이 백만 종이 장미를 그대에게 그대에게 그대에게 드리리. 사랑밖에 사랑밖에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남자가 영혼을 바치네. 떠나가는 떠나가는 떠나가는 그대여, 후회 없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주었던. 백만 종이 백만 종이 백만 종이 꽃 속에 차갑게 버려진 사랑을 잊지 마오.